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서이며 라오스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찌시 최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. 답전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생일 79돌세에 점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민과국 두 당, 두 국가,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답자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